울던가 비가 오면 울던가 낙엽 치면 울던가 눈이 오면 울던가 무슨 이유인가요 무슨 까닭인가요 무슨 사연인가요 무슨 잘못인가요 언제라도 간다면 잊어줄까 했는데 거침없이 냉정히 말도 없이 가는 너 가그라 마음 편히 가그라 가라 그래 가그라 울지 말고 가그라 보랏빛 너와 내가 만나서 하늘만큼 땅만큼 무지개 꿈꾸었지 기약 없는 이별에 석절 없는 세월에 그리워 눈을 감고 울었네